Craig, what's up? OEC. 셋이 반장 쏘는 장발사 Sober as ever 자기 암시가 필요해 잠깐 Sober than ever Stops 내가 날 이기는 방법은 두 바퀴 과거에 나와 작별하는 건 What happened just happened 속 깨진 건 깨진 그대로 조각들에 주워 담은 수박이 계속 나갈 수밖에 지금 난 처음 보는 문 앞에 서치 열쇠를 찾는 그 단계 물론 가끔 불안해 I get tired of talking to myself I get weak 아무리 단순하게 받아들이려 해도 안 될 땐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패배할 때도 winning but It ain't nothing unnatural I try not to get cynical 파도를 타야 할 탱글 타는 게 답 억지로 물살이 거스르지 않고 멀리서 보면 사는 게 다 지구반인 것 같이 작용과 반작용 마음이 지나 Still I gotta do it my way. Quicker than a tune vibe. 이런 가사에 다 못 받게. 뱉지 못해 미안해 거울앞에. 서면 생각나는 게 이런 거거든. Yeah I'm going through the days of suffering. 자기 암시가 필요해. 오늘은 여기까지 기록해. 내 벤리는 차고가 잘 타지도 않지만 팔지도 않았네 You wanna know why 그때의 나의 잘못을 잃지 않기 위해 내가 끝없이 냈던 발성곡과 같은 맥락 래퍼들은 까는 게 제맛 사람들이 질문해만 계속 무거운 가사를 쓰는 거 왜냐 아무 말로 그냥 채워 넌 16들로 곡을 만들어 세상에 던지기는 오히려 어려워 거창한 원칙은 아닌 그 몸을 밴드 whenever the drums kick in 주제 파고 자이식 kicks in 딱딱한 reality kicks in 수능과는 상관이 없겠지 난 같이 때처럼 의미는 왜 받겠지 마음이 지나 그 저리 지는 가르쳐 지는 가르쳐 마음이 지나 가르쳐 그 저리 지는 가르쳐 Still I gotta do it my way Quicker than a tune vibe 이런 가사에 다 못 받게 뱉지 못해 미안해 거울 앞에 서면 생각나는 게 이런 거거든 Yeah I'm going through the days of suffering 자기 암시가 필요해 오늘은 여기까지 기록해